HUBS。Global Fight。아침에 다들 뉴스 보셨나요? 이놈의 지구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오늘도 둘러보니 언제나처럼 세계 곳곳에선 성난 군중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군요. 세상엔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 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뜨끈뜨끈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흥미진진한 튀르키예의 대선 결과인데요. 바로 최대 30년간 집권이 가능해진 에르도안 대통령의 당선 소식입니다. 와, 정말 술탄이 따로 없는데요. 수많은 논란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집권이 가능했던 건지 알아보러 가봐요. 여기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 정리해보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는 시간, 새로워진 글로벌 파이트 시즌2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는 터키라고 부를 수 없는 나라, 튀르키예로 떠나보겠습니다. 기자 김민지, 엔지니어 김민주, 그리고 아나운서 저 임세윤과 함께 글로벌 파이트 시즌2 11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자 보도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52.14%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이미 무려 25년간 대통령의 자리를 지켜낸 바 있죠. 이번 선거를 통해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건지 살펴볼게요. 터키였던 2003년 당시 에르도안은 49세의 나이로 총리가 됐고 2014년 직선제로 당선됐습니다. 확신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중임 중 조기 대선을 통해 당선되면 추가적으로 5년 재임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했죠. 듣다 보니 왠지 모르게 익숙한데요. 지금 제 머릿속엔 더 오래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던 우리나라의 몇 인물들이 머리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왕관이라는 거 꽤나 무거울 텐데도 그 자리에 앉으면 일어나기 싫어하는 건 만국 공통인가 봅니다. 어쨌든 그 법에 따라 이번 투표 결과로 2028년까지 임기가 확정됐고 국민들이 인정해 준다면 2033년까지도 대통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최장 30년간 집권이 가능하단 거죠. 왜 이 시대에 술탄이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알 것 같네요. 하지만 이번 선거는 에르도안의 심판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미 20년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뀔 만큼 오래 집권했던 그였지만 이번 선거는 위태위태했습니다. 40에서 50%에 달하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튀르키예였죠. 그는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 악화를 맞닥뜨렸습니다. 또 다들 튀르키예 지진 때 정부가 얼마나 미흡하게 대처했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이러한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 정권 교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웬걸, 막상 까보니 그는 대통령의 왕관을 지켜낼 수 있게 됐죠. 사람들은 개혁보단 안정을 원했고 에르도안의 민족주의에 기반한 강한 튀르키예를 강조했던 게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선 직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에르도안을 친애하는 친구라 표현하며 대선 승리는 자연스러운 결과였다는 축전을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니 둘 사이는 꽤나 각별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에르도안은 친러 루트를 밟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튀르키예는 나토에 속해 있긴 하지만 나토의 이단자라고 불리며 나머지 가입국들에겐 커다란 골칫거리 중 하나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튀르키예는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공급망 역할을 하며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죠. 그렇기에 반대로 서방과의 관계는 쩍쩍 금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동거를 계속해 나가야만 하는 입장이죠. 이쯤 되니 궁금해지네요. 그의 정치 방식은 어떻길래 그렇게나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떤 매력에 사람들은 신뢰감을 느꼈던 걸까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개혁보단 안정을 원했던 것도 있었지만 에르도안의 민족주의에 기반하여 강한 튀르키예를 강조했던 게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 발표 직후 그는 이번 선거 결과는 아무도 우리의 이익을 탐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말하며 무려 튀르키예 세기 시작을 선포했죠. 이렇듯 에르도안은 통치자의 막강한 권력을 강조합니다. 2027년 개헌 내용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에르도안은 이를 통해 부통령 법관 임명권, 의회 해상권, 비상사태 선포권을 가질 수 있게 됐고 행정사법 입법부에 대한 통제는 물론 언론 등 사회의 전 분야를 장악하게 됐죠. 앞으로 에르도안은 과거의 실수들을 잘 극복하고 정말 강한 튀르키예를 건설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합시다. 혹시 그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이 글로벌 파이트 시즌2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면서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애써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지나칠 수도 있던 이야기들도 멀다고 생각되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슈들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과거를 보는 것 같기도 이제 다가올 미래를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다양한 논쟁들이 쌓이고 쌓여 세상을 더 살만하게 만들어줄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되네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저희 글로벌 파이트는 언제나 그 열렬한 논쟁들에 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희 글로벌 파이트 시즌2 11번째이자 마지막 라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속 정확한 기자 김민지, 우리 예쁜 엔지니어 김민주, 그리고 아나운서 임세윤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싸움을 응원하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가세요. HUBS